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풀무타령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꽃피는 이 봄날에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불타는 마음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즐거운 방목길. 부르는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